상하옵고 담성이 심허니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장이 황성허니 간담경이 자진이라. 백봉용사야 무미자 해왕 단기 정군과 얼목동과 안동함 조칠분 황서의 일로 쓰되 비위는 일신지 조종이요 탕은 내 일신지 표본이라. 심정증 안병이 식하고 심동증 안병이 생하오니 심정보상하오면 무슨 병이 아니나니. 일신매기조해 삼매관 사인육공손지루게 팔레관 구열 열삼기부처 팔문관 자맥을 불어주되 오 칠상이 급하오니 보증탕으로 잡수시오. 숙지황 위군어여 탓돈이요 산사육천문동 세신을 거토하고 육종동 택사 애고 강한돈 감초 칠푸 수일 천만으로 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